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장군 68돌세 즈마요. 네팔의 신문, 잡지, 인터넷들이 특집했습니다. 신문 아르판과 네팔기자협회,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시대와 역사 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잡지 여다 9월호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조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함께 실었습니다. 한편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장군 68돌세 즈마요, 수랴의 중앙텔레비전 방송, 중앙라디오 방송, 산하통신, 신문들인 알바스와 알사우라가 특집했습니다.